Unum copil an dageso pirirul humora. Thank you. Oh,

지내고자 돌아갈 곳 Thank you. 여름께 가을 밝은 밤 밤늦밤 쨍쨍 얼어져 있던 밤에 내가 부르던 노래는 강 건너갔소 강 건너 하늘 끝에 떨어던 강물도 인생가 내 마음 불때 앞선의 가에 앉아 Oh, Oh,